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돌아온단다 슬픔도 괴로움